있어. 내 남자는 그래도 되고 여자는 안 되는 거니. 다 똑같은 건데 가끔은 짜야지. 그치를 벗어나고 싶은데 왜 그래 제발 그러지 마. 너 자꾸 그러면 웃겨. 날 가두려고 하지 마. 왜 그래 너의 사랑이 그렇게 자신이 없니. 나에게 자꾸 그러면 웃겨. 날 가두려고 하지 마.